우리나라의 각지에서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. 전 사회적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기풍이 차넘치는 속에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100여 동의 교사 건설과 대보수 공사가 완공되고 1만 1,100여 개의 교실들과 실험 실습실들의 면모가 일신됐습니다. 전 사회적으로 교육 부문을 적극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교육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.